네가 그리워 나를 버린 네가 너무나 미워 내 아픔 슬픔에 비해 쓰기 순수한 자는 부드러워 이제는 짙은 어둠만이 나를 부르고 네가 그리워 나를 버린 네가 미워 내 아픔 슬픔에 흐르는 눈물이 아스러워 이제는 짙은 어둠만이 나를 부르고 사랑도 이별도 아린 상처까지도 모두 다 안겨준 고마운 사랑 날 보던 미소도 아름다운 기억도 내게서 다 가져간 그대란 사랑 Too far away 멀어진 사랑아 날 떠난 사랑아 왜 내게 아픔들만 이제는 갈릴 그런 사이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떠나가 Too far away 슬픔은 day by day 흐르는 눈물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 Can't stop 가슴은 널 원해 아직까지도 그러나 두 눈은 널 보내 정말 바보같이도 눈물로 덧칠해 눈 쏘는 거칠해 숨은 거칠게 오늘도 미쳐 소리쳐 가슴을 외쳐 Got me.